위해서 뭐라고 있을까.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속에 너를 꼭꼭 숨겨놓았다. 휴대폰 속에 전화번호 찾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본다. 가슴이 두근두근 정신이 없다. 그때는 헤어지면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이 뛴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못 산다고 살 수 없다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얼마나 변했을까. 그대는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오는 사랑했던 님의 목소리. 가슴이 뛴다. 정신이 없다.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 애인을 만나러 간다. 오늘은 신나는 하루.